50 languages. 10 열 열 أمس اليوم غدا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أمس كان السبت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بالأمس كنت في السينما.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كان الفيلم مشوقا.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اليوم هو الأحد.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اليوم لا أعمل.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سأبقى في البيت.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غدا هو الاثنين.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غدا سأعود للعمل.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إني أعمل في مكتب.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من هذا؟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هذا بيتر. 저분은 피터예요. 저분은 피터예요. بيتر طالب. 피터는 학생이에요. 피터는 학생이에요. من هذه؟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هذه مارتا. 저분은 마르타예요. 저분은 마르타예요. مارتا أمينة سر. 마르타는 비서예요. 마르타는 비서예요. بيتر ومارتا أصدقاء.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بيتر صديق مارتا.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مارتا صديقة بيتر.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